horoscopes, here's the time, man. 등장과 동시에 들러리듯 바닥에서 침 흘리며 기자구비에서 수영을 요. 옆구리 지방 두부 끼고 못들 애들이 알리인 난 못든 이유 절대 모를 맞출 생각 없어 네 시간에 남아 주지 말길 막기대 밖에서 바뀌어 밖에 나오질 않지 그 단식으로 평생 우리 뒤일 판 깡땡 또한 옆을 비료 없이 한번 더 굳겨 이제 출발선 신발끝 광맥 비스트맨 우리랑 1등 사이 간격 해가 되던 모래주머니 간격 발에서 대고 자세를 잡아 컨치 꼴찌에서 2등이 되고 비등 비등한 이 틈에서 1등이 되고 무작정 인기 많은 것 되고 우리 계기로 많은 이들의 길을 채우고 파 Pull up Hold up 뭔가 무거운 입장 실상 같다고 사뿐사뿐 뛰어놀아 Turn it up I don't give a wow wow wow wow wow wow What you gonna say? 근데 뭐라고?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일간가요 한 번만 더 말해줄래요? 너 말야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I'm turned up, I'm super turned up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Yeah, I'm turned up, I'm super turned up Burn it, yeah Pull up on your wax with the Mac fully loaded Purple 장마철 벌칙들이 불어날 시야를 가려 wow.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저대 내 관견들 wow, wow. Yeah. 지금이 벌스로 치료되길 바랄게 Cause I'm the big You know it Hold up 뭔가 무거운 입장 실상 같다고 사뿐사뿐 뛰어놀아 Turned up I don't give a wow wow wow wow wow wow What you gonna say? 근데 뭐라고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일간가요 한 번만 더 말해줄래요 너 말야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I'm turned up, I'm super turned up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got no feel Yeah, I'm turned up, I'm super turned up 이 길은 네가 걷지 못해 넌 그 정도밖에 못해 뭔 말인지 알지? 아예 모르겠어 제발 신경 좀 꺼주길 바래 이 길은 네가 걷지 못해 넌 그 정도밖에 못해 뭔 말인지 알지? 아예 one more time say what what you gonna say? 근데 뭐라고?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일간가요 한 번만 더 말해줄래요 I'm turned up, I'm super turned up